지속적 발전에 관한 평양 국제 토론회가 5일과 6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는 국토환경보호성, 농업성, 도시경영성, 국가관광총극 등의 연관 부문 일꾼들, 과학, 교육기관의 교원 연구사들이 참가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종합대학 교수인 박경애 캐나다 조선지식교류협력계획 소장과 말레이시아, 미국, 중국, 인디아, 영국의 전문가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토론회는 기후변화, 지속적인 농업개발, 물자원관리, 산림관리, 폐기물관리, 지속적인 관광개발분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